Je vous montre des objets, vous allez me dire comment ça s'appelle. 그냥 방한 르버 섬니예타 추모 어베이 그냥 방한 르버 섬니예타 추모 어베이 La clé. 니치 사오 니치 사오 Le verre. 니치 가이 니치 가이 La montre. 니치 니리카 니치 니리카 Les lunettes. 니치 벤타 니치 벤타 Le téléphone. 니치 투르삽다이 니치 투르삽다이 Le peigne. 니치 크라스츠 니치 크라스츠 Les ciseaux. 니치 그트라이 니치 그트라이 Le rasoir. 니치 그봇가오 니치 그봇가오 L'enveloppe. 니치 스럼슨봇 니치 스럼슨봇 Le crayon. 니치 다이크마우 니치 다이크마우